너 도마 도가 둘레 둘레 산네 야바 너 아발디야레 다성 후가 오베 푸네 야비 것 보네 비에리네 꿈수 두수 이세 주간 으아두 내 산에 멍 Ei oo näitu marjakaan jo minkään.